사람 보낸 후에 내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이별한 슬픈 날들이 그래 난 언젠가 단 한 번의 사랑 그녈 보냈지 언제까지라도 잊지 않을 거야